즐기봄니 그 이름 새기고 세사천하 공꽃이 그 이름 달았네 어디 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사랑하하세 그 이름 김종일 장군 이름 빛나고 만민이 환호해도 그 이름